매일 밤 10시 제일 먼저 하는 일 때때론 빼먹기도 해 밥 변함없이 친구처럼 편한 목소리를 찾아 지루한 일상에 난 날개를 달아 따지.